만수대 운동의 높이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2일 제19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